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일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 제작했던 철강제 3,000톤 매각을 놓고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995년 남한 기업인으로는 최초로 나진 선봉 경제자유 무역지대에 진출했던 노종호 전 CP코 국제교역사장은 최근 북한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용도 3.1로 끝난 1990년대에 반복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그때와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남북 불교 교류 협의를 위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혔습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길은 유엔의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는 길이며 이는 곧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 제작했던 철강제 3,000톤 매각을 놓고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2008년 생산한 철강제 매각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작년 말 구매 희망자가 나와서 계약을 했으나 대금의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등에 대한 대가로 중요와 각종 자재 및 장비를 지원키로 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에 줄 자동 용접 강간 3,000톤을 2008년 생산했으며 비용은 약 46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열린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 채택이 무산되자 철강제 제공을 보류했고 이후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공매 처분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정부는 재매각을 추진할지 차기 6자회담에서 기존 합의 이행을 재개하는 문제가 논의될 경우를 대비해 매각을 보류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1995년 남한 기업인으로는 최초로 나진 선봉 경제자유무역지대에 진출했던 노종호 전 CP코 국제교역사장은 최근 북한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용두 3.1로 끝난 1990년대에 반복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그때와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사장은 30대 초반이었던 1995년 나진 선봉 지역의 철조망 수출을 성사시키며 통일시대를 열 청년 사업가로 언론에 크게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나진 선봉 지구를 본격 개방하려면 나진 선봉을 북한 주민들과 격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로 노 전 사장에게 필요한 철조망의 절반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 전 사장은 북한 공무원의 사고방식은 괴상한 실적주의라며 남쪽 기업가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뺏어 먹느냐가 실적의 잣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업 파트너였던 북측 관계자들은 실적에 따라 영전하거나 좌천되기가 일수라며 매번 새로운 파트너와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동포니까 잘해주겠지라는 근거 없는 기대를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며 북한이 남한 기업에 손짓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남북 불교 교류 협의를 위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북측은 돌연 협의를 연기할 것을 제안해옴에 따라 조계종 관리자들의 방북 일정은 뒤로 미뤄지는 등 상황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계종이 개성에서 조선불교도 연맹과

이번에는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르게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아휴, 어렸을 때는 동네에 서커스단도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나 봐. 서커스? 그 서커스가 뭐니? 먹는 거니? 네. 남조선에서 쓰는 서커스란 말은 외래어로 마술이나 여러 가지 고개, 동물의 묘기 따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북조선에서 쓰는 교예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최근에는 전통 서커스 종목인 고개와 함께 드라마, 무용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서커스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휴, 어렸을 때는 동네에 서커스단도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나 봐. 아, 교회단 하면 우리 북조선이었는데 말이야.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지.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탈북자라면 누구나 남조선에서 인식된 고정관념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특히 북조선 정권이 주입시킨 남조선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종종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곤 하죠. 2006년 온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새 삶을 누리고 있는 김춘혜 선생이 이야기하는 탈북자가 바라본 남조선 시간 함께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가 바라본 남조선 시간 진행의 김춘혜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남한에서 처음으로 받았던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곳 남한에 왔을 땐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도 또 그 월급으로 식량은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지를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기간 정말 먹기 위해 살아야만 했던 북한에서의 굳어진 생각이 쉽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 남한에서는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곳 남한에서의 평민들은 한 달 월급으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도 회사에 취직을 했고 어느덧 첫 월급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첫 월급. 그런 월급이기에 가슴도 두근거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저는 첫 월급으로 우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주고 싶어 퇴근길에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갔습니다. 정말 별의별 생전 처음으로 버린 희귀한 갖가지 물고기들과 젓갈류, 조개류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첫눈에 띈 것은 영도깨였습니다. 제일 큰 곳으로 골라 두 마리를 사가지고 집에 도착한 저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큰 개를 가마에 쪄서 밥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푸짐한 밥상에 비행들로 앉은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일 크고 실한 엄지 집게 다리를 들고 먹던 아들은 아빠도 개를 좋아했는데 한참 동안이나 말을 못 잇는 아들이 굳어진 모습에서 저는 북한에서 한 달 월급으로 하루 이틀도 살기 힘들었던 지난 잊을 수 없었던 추억을 했습니다. 남편의 월급과 저희 월급을 합쳐도 겨우 흰쌀 2kg 또는 개 한두 마리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던 북한에서의 한 달 월급. 참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가족의 생계 때문에 온 가족이 이산가족이 아닌 이산가족으로 오랜 세월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그 추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며칠 전 탈북자 동지의 게시판에 실린 한 탈북 여성의 눈물 나는 사연이 담긴 녹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산에서의 죽음의 나날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탈북 여성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했다는 죄 아닌 죄로 동생이 평안남도 중산군에 있는 노동교양소로 끌려왔고 그곳에서 배고픔을 참다 못해 눈에 보이는 한 뿌리의 냉이풀을 뜯어먹었는데 감독이 달려와 냉이풀을 흑채로 동생에게 강제로 먹였고 구로 인해 설사를 핥던 동생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 말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중산군에 있는 교양소만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모든 교양소 교화소의 현실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소위 꽃동산이라는 묘에는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덩이에 20명의 시체를 묻었고 호술하게 만든 묘 주변에는 교양소에 있는 개들이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산군의 11호 노동교양소의 소위 꽃동산 묘지 주변에 개들이 뜯어먹다 남은 사람의 뼈들이 여기저기 눌려 있었다고 했는데 구석에 아내를 애타게 기다리다 굶어 죽은 내 남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온몸이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별을 하고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생계를 부지하며 살다가 중산군 노동교양소에 끌려가 필자의 동생처럼 굶어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아픈 마음을 달래느라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이곳 남한에서의 저희 남편의 행동이 죄로 인정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북한에서 한창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7년에 우리 가정에는 돌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평양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도강이 뭔지 탈북이 뭔지 모르고 살던 우리 가족이었는데 큰딸이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저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직 자식을 찾아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뒤에 있는 가족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저는 눈물의 강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손을 잡고 딸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간다는 희망으로 두만강을 넘었던 저는 그때까지는 이 길이 다시는 고향으로 갈 수 없는 탈북자의 신세가 될 줄 차마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북송에도 오직 탈출해야지만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살아야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가 있었기에 작은 딸을 단련대에 두고 탈출했고 평양으로 이송하는 청진역에서도 작은 딸과 함께 탈출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는 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또다시 피눈물을 삼키며 두만강을 넘었고 그 후 다시는 내가 살던 평양으로 가족 있는 고향으로 영원히 갈 수 없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쓰라린 고통과 가슴 아픈 시련 끝에 아들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한 기쁨보다는 아들을 통해 남편이 중산군에 있는 노동교양소에서 1년 만에 굶어 죽었다는 아픈 소식이 저희 가슴을 흡입어 내렸습니다. 그때 고향에 남은 남편과 아들은 준비해 놓은 식량이 떨어지자 때로는 직장 출근도 하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마당에서 술 장사, 담배 장사를 조금씩 하면서 가족을 만나게 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무단 결군이라는 죄와 시장에서 당원이 장사를 했다는 죄로 중산군에 있는 11호 교양소에 가게 되었고 1년이 지난 2000년도에 아버지가 굶어 죽은 소식조차 교양소에서는 간이구호소에서 하루하루를 1년 맞잡이로 아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서 성이라 노후의 아버지는 교양소에서 굶어 죽으며 힘없이 나의 손을 꼭 잡고 아들에게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야 찾았다고 하면서 어린 아들에게 아빠의 죽음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희 아들은 너무도 어린 나이에 엄마도 누나들도 잃게 되었고 한 줄기의 희망이었던 아빠의 사망 소식의 충격으로 한 달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7년 만에 만나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몇 시간을 우는 이 엄마를 마주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묵묵히 앉아있는 여인 아들과 잃었던 두 자식과 두 눈 뜨고 빼앗겼던 자식과 함께 이곳 남한으로 오는 내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음 남한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위 분들이 도움으로 이제는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탈북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연을 접하고 할 때면 오래된 상처가 더지는 듯 떠올리기조차 싫은 옛 일들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이곳 남한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저희 가족의 생활에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순간순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지 못함을 사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저에게 먹고 입고 쓰고 뗄 걱정을 모르고 사는 이곳 남한 생활의 행복이 지속되면 될수록 한 그릇의 이밥을 넣고도 한 점의 고기를 넣고도 한 알의 과일을 두고도 고향의 부모님과 가족을 언제 한번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김춘혜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북조선의 김정일과 남조선의 대통령은 각각 지도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민들을 기만해 권력을 강제로 탈취한 김정일과 인민들의 지지 속에 인민에게 봉사하는 지도자가 된 남조선 대통령의 한 주간 행적을 추적하는 남과 북 지도자 행적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동포 여러분. 남조선의 이명박 대통령과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을 언론 보도와 청와대 발표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남과 북 지도자 행적 시간의 오주한입니다. 우선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함경남도 함흥시 소재 28 비날론 연합기업소 비날론 공장 중공 경축 10만 군중대회에 참석했으며 10일 보도에 따르면 자강도 칠성전기공장, 희천도자기공장, 희천공작기계공장, 금수골 혁명사적지를 현지 지도했습니다. 북조선 정권은 금수골 혁명사적지를 두고 김일성이 1953년 2월 26일과 28일 잇따라 방문해 북조선 기계공업의 발전 방향과 희천정밀기계공장의 전망을 제시한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 주간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뒤 9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10일에는 2010년도 대전 충남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11일 오전에는 제5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졌으며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12일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조찬 간담회를 가졌으며 트레키 유엔총회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덴마크는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21세기 오늘날에도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 국가와는 달리 덴마크와 같은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왕은 상징적인 존재이며 모든 권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립되며 올해 2월부터 시작해 2012년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에서 나온 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28 비날론 연합기업소 10만 군중대회에 참석한 김정일의 발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 비서는 모든 일꾼과 당원 그리고 근로자들이 장군님의 주위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칠성전기공장을 방문한 김정일은 지방에 흔한 원료를 갖고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질 좋은 관과 타일을 생산하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주장했으며 희천도자기공장을 방문해서는 우리가 애써 마련한 생산기지들이 지금 거세찬 열기를 뿜으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도 대전 충남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을 중심으로 과학을 육성하게 된다며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며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5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의 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남조선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및 기본협정 서명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으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조찬 간담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온 것은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지켰기 때문이라고 단언했으며 트레키 유엔총회 의장과의 접견에서는 유엔에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유엔 창건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과 발언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도 매 이 시간마다 김정일과 이명박 대통령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안방에서만 큰소리치는 김정일과 안방에서는 부드러우면서 밖에서는 당당한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많은 점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 주간 발언 중 동포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신 내용은 남조선이 유엔 창건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늘 유엔을 두고 소위 제국주의자들의 하수인이라며 비난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작년 5월 2차 핵실험 실시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소속 모든 국가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비판하자 우리에 대한 제재가 강요되는 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의 하수인인 유엔이 아무 죄 없는 북조선을 공격해 인민들을 죽이려 한다고 선전하지만 동포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로 유엔이 북조선을 죽이려 하고 있겠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엔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직후인 1945년 10월 24일 창설되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세계 192개 나라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나라로 구성된 상임이사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은 동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도 과거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북조선 각지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가족들을 굶겨 죽이고 온갖 살인무기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동네 사람들이 죄 없는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인무기를 만든다고 억지를 늘어놓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달래려고 했지만 그는 동네 사람들이 준 돈을 혼자 쓰면서 계속해서 남은 가족을 굶겨 죽이는 한편 살인무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살인무기를 못 만들도록 돈줄을 막아버리고 이 사람이 더 이상 가족들을 굶겨 죽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살인무기를 만드는 김정일을 제거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은 그 자신이 북조선의 독재자라는 점을 이용해 자신에게 가해지는 제재가 곧 인민들에게 가해지는 제재인 것처럼 꾸며 동포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논리대로 한다면 이 지구상의 192개 나라 모두가 찢어 죽일 악당이고 김정일만이 혼자 깨끗하고 순수한 천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그토록 구걸하며 종노릇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악당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쯤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방바닥을 굴러다니시리라 생각됩니다. 세상에 김정일이 천사라니. 그러면서도 김정일은 약간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함흥의 10만 군중 앞에서 자신이 여전히 독재자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는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이처럼 북조선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인민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유엔은 매년 북조선 인민들을 살리기 위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5개 상임이사국 중 단 한 개의 나라가 반대라도 한다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곽 전쟁이나 나라는 푸념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전 세계가 악질적인 독재자 김정일을 죽이기 위해 일어서고 있을 때 동포 여러분들도 동참해 일어나셔야 합니다. 흔히 절호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김정일 세습 독재의 지옥에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남조선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지도급 인사로서 유엔을 맞이한 가운데 독재자 김정일은 10만 인민을 모아 공갈 협박만을 일삼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이 사라지고 통일된 남북의 풍족한 경제생활 속에서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사회의 따뜻한 종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황무한 외국 땅에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여러 번 지났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 한 번 하지 못했죠.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남편은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페셜 메뉴를 손수 만들어주고 설거지와 빨래까지 모든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선물이었죠. 그러나 그는 아내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을 한 달 앞두고 집에 침입한 괴한들이 아내를 살해한 것입니다. 아내가 없어 결혼 기념일에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자니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그의 가슴에 사무칩니다. 여보, 내게는 지금의 이 세상이 예전에 당신과 함께할 때 보던 세상이 아닌 것 같다. 선교지에서 아내를 잃은 한재성 선교사의 고백록 땅끝에 남은 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시간은 당신의 사랑을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 우리도 자유주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자유주의를 접해보지 못한 북녘 동포들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인 박종찬 선생이 말하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남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인 박종찬 선생님의 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의 제3강 도덕과 전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강 도덕과 전통. 앞에서 인류 역사가 원시를 거쳐 문명 단계로 진화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롤미가 대체로 어느 정도씩 있어요? 지금 한 3천 한 200원 정도 판매하는데 있고 4천 원 5천원까지 이렇게 따지면 주사는 이렇게 쌀 한 키로 얼마세요? 쌀 지금 1,000원이에요. 야, 1,000원씩 하면 아, 한 달 벌어가지고 1,000원에 하면 5키로 밖에 못한다는 소린데 지금 다 모르지 집단을 하는 건 그리고 무보수로동 강제로동 안 나간 사람도 많고 그 사람이 뭐 저래야지 한 명씩 올려서 하겠어. 그러니까 이 그래서 요즘 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도 많으니까. 야, 그거 그 생각이가 지금 뭐 사람 그냥 이 사람들이 먹고픈 거 예를 들어 이 부식물 중에 거기 무슨 기름 이런 건 생각이다. 웃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런 때 써먹어야 하겠죠. 인민들의 서리 죽인 한숨 속에 쌀값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화폐개혁의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월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화폐개혁과 함께 고시한 공식 환율은 달러당 98원. 그러나 단둥의 한 대북무역상은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최근 평양에서는 달러당 500원, 신의주에서는 800원까지 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0대 1로 이뤄진 북한의 화폐개혁 이전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4천원 안팎이었고요. 또 무역은행뿐 아니라 내화, 이를테면 북한 돈만 다루던 조선중앙은행에서도 달러 환전이 허용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달러 안 맞춘다니까? 못 맞춘단 말이에요? 아니, 액수가 작단 말이야. 우리 걔네 인남은 권장상품 돌라와 있고 온 거 있잖아. 아, 권장상품? 어, 군놈들한테 돈을 놓지 말고 국가에다 바치자. 국가에다 뭘 바치자가 아니고 그러나가 국가에서 탁구란 소리단 말이에요. 55대? 50대라나? 아니, 개인은 2번 주는데 국가에서는 거기서 500원 준다는 게 50원씩 되는구나. 그러니까 개인 돈장 사건을 없애자는 거고. 네. 아, 달러도 파는 뭐 국가 컨셉 뭐 러시아에서 들어온 달러인데 안 될 거라는 남성이 왜 안 바꿔줘? 러시아 본국 가고 뭐 집 지나가는 거 다 달러고 그러잖아. 배짱 하나는 참 덧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달러를 못 쓰다니. 끼고 있으면 언제든지 달러를 쓸 수 있다는 당신들의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기뚱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 소식은 국경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일단은 황해남도 통신원이 전해온 소식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거짓말도 아닌다고. 어, 차림에 이 몸이나 배나 하고 이 몸 나고 이런 건 다 간부들이고 또 간부의 이 뭐 가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백성들이라는 게 뭐 강대표 같은 이런 남치 않고 이 갈기를 아랑아랑하고 옷 수세랑 보라니 신발 다 끼지고 지고 다니고 백성들하고 이 간부들 차이가 아래당 차이지 뭐. 부익부 비니핀 차이가 진짜 일하는 굴러가는 사람들이 이 세 마리 너무 신기하게 차이가 있는가 이 사이야 너무 틀린 사이지 뭐. 이 정도 의식이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부조리에 대해 물어보았다는데 천만뜻밖에도 김정일 동무에 대한 불만이 터져버렸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가지고는 자기네만 유리하게 나오게 하고 있으면 김정일 동무는 정말 진짜 그래서 공정주의자며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야. 온 이민은 자기네 복종시키고 자기를 칭송하게 하고 거기서 다 기르고 선물 주고 선물장을 주고 다 대승들이 다 주장당 수 있는 게 지금 일하고 뭐죠 아무리 사지상에 뜨고 기술은 떠난다서 말이야. 그런 거 좀 공개해서 우리 이 실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서 살아봐야만이 알지. 여기서 살지 못하면 말만 듣고 몰라. 야, 막이네. 다 그저 거짓말을 짓다니고 지인들을 다 어떻게 사람이 내가 이제 원리고 속해야 산 것만 이제 분통해서 가지. 그 가치에서 의안을 가치에서 진실을 모르겠다 좋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앞으로 살아갈 방도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살아갈라 그래서 그생 나도 사람이지 또 자식들 가진지 꿈도 그 법을 있고 희망도 있죠. 우리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뭐 살 수도 없는 게고 무슨 이 사회가 그래서 개선되기 전에는 살아가기 전에는 우리 그런 희망도 좀 뭐 가질 필요도 없고 야